사랑이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내 멋대로 너를 보냈었지 그게 멋있는 이별이라 믿고 널 보내면 하지만 오랜 뒤에 난 혼자 울고 있어서 내게 주었던 아픔을 되돌려받으며 상처받은 가슴을 안고 내가